동화 한국어 버전. 달링 왕자님. 옛날 옛적 사냥을 나가 있던 왕에게 사냥개들로부터 쫓기던 작은 하얀 토끼가 다가왔고 그의 품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아이고 작은 토끼야, 걱정 말렴. 아무도 널 해치게 두지 않으마. 왕은 토끼를 자신의 궁전으로 데려갔고 하인들에게 잘 돌보라 명했죠. 저는 진실의 요정이에요. 당신이 자비롭고 선한 왕인지 시험해보기 위해 토끼의 모습으로 당신 품에 뛰어들어 이곳에 왔죠. 당신은 정말 자비로우시네요. 바라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제가 소원을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자 왕은 말했어요. 요정님, 혹시 때가 되거든 제 갓난아이를 가장 훌륭한 왕자로 만들어주세요. 그거면 여한이 없겠네요. 제 아들은 훌륭하고 자비롭고 착한 왕이 됐으면 해요. 훌륭한 왕이시여. 당신의 아들을 잘 돌봐드리지요. 그리고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벌을 내려서 본인의 잘못을 깨닫게 할게요. 그러면 당신처럼 훌륭한 왕이 될 거랍니다. 진실의 요정이 약속하자 왕은 만족했어요. 이 반지를 아들의 손에 끼워주세요. 제가 언제나 곁에서 그를 보살피며 인도해줄 겁니다. 아기 왕자는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모든 이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리하여 그의 이름은 달링이 되었죠. 그 후로 몇 년 뒤 달링 왕자는 잘생긴 청년으로 자라났어요. 어느 날 왕자가 아버지 조각상 옆에 앉아 그를 추억하고 있을 때 그의 수양 형제 찰스가 다가왔어요.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달링 왕자? 우리 사냥 가기로 했던 거 까먹었던 거야? 안 까먹었어, 형. 그냥 가끔씩 돌아가신 아빠가 너무 그리워서 그래. 달링 왕자 찰스 그리고 그의 사촌 로는 사냥을 하러 숲으로 향했죠. 말을 타던 중 왕자는 한 여인을 발견했어요. 그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속도를 줄였어요. 왕자는 여인이 있는 방향으로 말머리를 들고 천천히 다가갔죠. 그 젊은 여인은 너무나도 아름다워 달링 왕자는 그만 첫눈에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지체 없이 그녀와 결혼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녀는 실리아였고 아름다운 외모만큼 마음씨도 예뻤어요. 당신같이 아름다운 분은 난생 처음이에요. 당신과 결혼할게요. 위대한 여왕이 되면 분명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질 거예요. 그러자 왕자의 오만한 말을 들은 여인은 겁없이 대답했어요. 왕자님, 저는 미천한 양치기이고 가난하지만 그래도 당신과 결혼하진 않을 거예요. 저를 싫어하시나요? 아니요, 왕자님. 당신은 잘생긴 데다가 왕자이기까지 하죠. 하지만 저는 오만한 남자와 평생을 보내고 싶지 않으니 저와는 그저 맞지 않을 뿐이에요. 왕자는 실리아의 말에 몹시 화가 났어요. 그리고 때마침 그를 찾던 병사들이 다가왔죠. 그 즉시 왕자는 병사들에게 실리아를 체포하여 성 안의 감옥으로 데려가라 명령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반지가 그를 찔렀죠. 아야! 그는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내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찰스는 우울해 보이는 달링에게 무슨 걱정거리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왕자는 실리아의 무례한 언행을 참을 수 없었다고 얘기하며 그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더 좋은 남자가 되겠다고 말했죠. 그러자 못된 형이 말했어요. 그 계집애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하게 되다니 참 순진하구나. 내가 너라면 그냥 내게 복종하도록 만들 거야. 너는 왕이라는 걸 명심해. 그런 네가 양치기를 기쁘게 해주겠다는 건 참 우스운 일이지. 그 여자는 네 부인이 되면 그저 감사해야 한다고. 계속 감옥에 두고 벌을 져버려. 하지만 아무 죄 없는 여인에게 벌을 주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 그녀는 벌받은 만큼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 만약 사람들이 네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해. 그리고 기억해, 실리아는 죄를 지었어. 네 사랑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으니까, 널 비웃은 거라니까. 네 사랑을. 찰스의 마지막 말은 참고 있던 달링 왕자의 성질을 건드리기 충분했어요. 왕자는 불같이 화를 내며 실리아를 찾겠다고 뛰쳐나갔죠. 달링 왕자는 실리아를 가둔 방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고 왕자는 소스라치게 놀랐죠. 그는 미친 듯이 화를 내며 누구든 그녀의 탈출을 도운 자를 반드시 벌하겠다 선포했어요. 실려! 그가 소리치자 반지는 그를 다시 한번 찔렀고 왕자는 큰 소리로 아파했어요. 아, 대체 이 반지는 왜 빠지질 않는 거야? 그 반지 얘기는 좀 나중에 하도록 할까? 지금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소식을 들려주려던 참이었거든. 찰스와 로는 수일머니 공범이라고 했어요. 그의 오랜 선생이 그녀의 탈출을 도왔다고 말이에요. 그들은 경비병들에게도 뇌물을 주어 범인이 수일머니라고 말하게 했어요. 왕자는 잔뜩 화가 났고 찰스에게 병사를 일부 붙여주어 범죄자 수일먼을 그의 앞에 데려오라 명령했죠. 모든 명령을 내린 뒤 왕자는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가 방에 들어오기 무섭게 땅바닥에 울릴 만큼 커다란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순식간에 진실의 요정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죠. 나는 너를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어. 만약 네가 조금이라도 나빠지게 된다면 벌주기로. 네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지만 너는 그와 달리 아주 못되게 살았구나. 이제 내가 한 약속을 지킬 때가 온 것 같네. 이제부터 널 벌해야겠어. 너는 네 못된 성질을 닮은 동물들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거야. 너는 불같이 화를 내는 사자처럼 행동했고 탐욕을 멈출 줄 모르는 늑대와도 같았지. 그리고 뱀처럼 배은망덕하게 네 아버지와 다를 바 없는 자에게 등을 돌린 것도 모자라 네 무례함은 마치 황소처럼 날뛰는구나.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동물들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지어다. 요정의 말이 끝나자마자 달링 왕자의 몸은 그녀의 말대로 끔찍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머리는 사자의 형태였고 황소의 뿔에 늑대의 발 그리고 뱀의 몸으로 변했죠. 그와 동시에 왕자는 깊은 숲속 투명한 호수 옆에 서 있었고 물에 비친 끔찍한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으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죠. 네 못된 행실로 인해 네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잘 보렴. 달링 왕자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진실의 요정이란 걸 깨닫고는 그 호수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만 끔찍하게 못생겨진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그는 숲으로 달아났어요. 그가 어느 나무 아래에 멈춰섰을 때 갑자기 커다란 철창이 내려와 그를 가뒀고 나무 뒤에 숨어있던 사냥꾼들이 나타났죠. 사냥꾼들은 철창을 들쳐매고 아랫마을까지 내려갔어요. 마을에서는 알 수 없는 거대한 축제가 열리고 있었죠. 사냥꾼들이 무엇에 대한 축제인지 묻자 남자는 대답했어요. 못된 왕자는 죽었고 그 자리를 대신해 왕국을 나눠 가지려던 그의 수양 형제와 사촌 역시 백성들에 의해 나라에서 추방됐거든요. 그리고 왕의 자리는 수일먼에게 돌아갔노라고 그는 말했어요. 왕자가 감옥에 가뒀던 선생님 말이에요. 그는 착하고 정의로워요. 그래서 이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일만 남았으니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랍니다. 이 모든 걸 들은 왕자는 화가 나 울렁댔어요. 하지만 한때는 자신의 것이었던 성앞 궁전에 다다르자 상황은 더 나빠졌죠. 그곳에는 왕자에 앉아있는 수일머니 있었어요. 광장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들 그의 장수를 바라며 그동안 왕자가 저지른 만행을 되돌려주기를 기원했죠. 저는 여러분의 제안에 이렇게 왕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 몫은 달링 왕자님의 복귀식까지만이며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요정님이 제게 말하기를 언젠가 왕자님을 다시 만난 날이 올 것이며 달라졌을 거라더군요. 아, 그는 아첨에 흔들렸을 뿐이에요. 저는 그를 잘 알기에 그러한 아첨꾼들에 둘러싸여 나쁜 영향을 받지 않았더라면 백성들에게 아주 훌륭한 왕이자 아버지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만약 왕자님이 돌아와 다시 한번 정의롭고 훌륭하게 통치할 수 있다면 제 목숨도 아끼지 않겠어요. 이 말을 들은 왕자는 마음이 뭉클했어요. 왕자는 선생님의 진실한 애정과 믿음을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저질렀던 나쁜 일들을 자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왕자를 포획한 사냥꾼들은 그를 동물원에 집어넣었죠. 그곳은 왕자가 다른 짐승들을 가두어 놓던 곳이었어요. 어느 날 한 호랑이는 사육사가 잠든 틈을 타 목줄을 끊었고 그를 잡아먹을 것처럼 이 상황을 목격한 달링 왕자는 돕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저 사육사의 목숨은 내가 구해주고 싶어. 그가 간절히 기도하자 갑자기 막혀있던 철창문이 열렸어요. 그는 서둘러 달려나가 호랑이를 내쫓아버렸죠. 그리고는 자신이 구해낸 사육사의 발밑에 웅크려 앉았어요. 사육사는 너무나 고마워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구해준 이 이상한 짐승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어요. 그러자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죠. 선의의 행동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온단다. 요정의 말이 끝난과 동시에 짐승의 모습은 사라졌고 사육사 옆엔 작고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만이 있었죠. 달링 왕자는 새로운 모습에 기뻐했고 사육사 주위를 뛰어다니며 그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했어요. 사육사는 강아지를 자신의 품에 안고 곧장 여왕에게로 가 자초지종을 모두 설명해 주었어요. 내가 이 훌륭한 강아지를 직접 키우겠어요. 얼마 뒤 아침으로 빵을 받던 달링 왕자는 문득 정원에 나가 빵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는 빵을 입에 물고 궁전 밖으로 걸어나갔죠. 머지않아 그는 황금과 값비싼 보석들로 만들어진 어느 거대한 집 앞에 다다랐어요. 휘황찬란하게 치장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갔고 음악에 맞춰 춤추고 노는 소리가 창문을 통해 새어나왔죠. 하지만 무언가 매우 이상한 점은 그곳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나올 때는 모두 창박하게 말라있었고 옷이 처참히 찢겼으며 누더기를 입었다는 점이었죠. 달링 왕자는 배고픔에 못 이겨 잔디를 뜯어먹고 있는 한 소녀에게 다가갔어요. 그녀는 매우 굶주려 보였죠. 동정심이 생긴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나도 배가 고프지만 내겐 저녁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굶어도 죽진 않을 거야. 하지만 내 아침을 저 불쌍한 소녀에게 주면 저 아인 목숨을 구하겠지. 그래서 왕자는 소녀의 손에 빵을 쥐어주었고 그녀는 빵을 허겁지겁 먹어치웠죠. 그런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뒤를 돌아보자 실리아가 있었고 저택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그녀를 누군가 끌고 들어갔죠. 아니, 왜 실리아가 싫어하는데도 강제로 끌고 가는 거야? 그런데 저건 마치 내 과거의 모습이잖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녀에게 저것보다 더 심한 짓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에 잠겼던 그는 위에서 나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어요. 누군가 창문을 열고 있었죠. 그곳에는 한 노인이 서 있었고 그녀는 매우 맛있게 생긴 음식이 담긴 접시를 던지더니 다시 창문을 닫고 사라졌어요. 달링 왕자는 그 음식을 먹으러 달려갔는데 갑자기 빵을 먹던 소녀가 소리치더니 그를 품에 안고 이렇게 말했죠. 먹으면 안 돼, 불쌍한 강아지야. 저 집은 분명 기쁨의 궁전이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엔 독이 들어있어. 그러자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선의의 행동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온단 걸 알았느냐? 말이 끝나자 왕자는 하얗고 아름다운 비둘기의 모습으로 변했어요. 그는 하늘 높이 올라가 그 저택을 향해 날아갔지만 집은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왕자는 당황했지만 실리아를 찾기 위해 온 나라를 뒤지겠노라 다짐했죠. 달링 왕자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날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사막에 갔을 때 한 동굴을 발견했죠. 그리고 그곳에는 놀랍게도 실리아가 나이 많은 노인과 아침을 나눠 먹고 있었어요. 드디어 찾았어! 그녀를 찾은 것에 기뻐하며 달링 왕자는 실리아의 어깨로 날아갔고 날개를 문지르며 다시 만나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표현했어요. 그리고 실리아는 이 귀엽고 하얀 비둘기의 온순함에 놀라고 즐거워하며 부드럽게 쓰다듬었죠. 나를 이렇게나 반겨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하얀 비둘기야, 나도 계속 이렇게 사랑해줄게. 말에는 분명 책임이 따릅니다, 실리아. 그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되었나요? 정말요? 진심이길 바라요, 내 양치기요. 날 계속 사랑해주시겠다고요? 정말 진심으로 한 말인지 알려주세요. 아니라면 저는 다시 당신이 좋아해줬던 그 비둘기의 모습으로 돌려달라고 얘기할 테니까 말이에요. 실리아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실리아는 너를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사랑에 빠졌어. 단지 네가 고집세고 거만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던 것뿐이지. 하지만 이제 죄를 뉘우쳤고 좋은 사람이 되었으니 너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구나. 그러니 실리아 역시 너를 많이 사랑하게 될 거란다. 달링 왕자는 요정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일어나렴, 달링 왕자. 너희 둘을 다시 궁전으로 돌려보내줄게. 그리고 달링 왕자는 지난 행실로 잃었던 왕관을 이제 다시 되찾아도 좋아.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은 수일먼의 방으로 이동했고, 왕자를 발견한 수일먼은 그를 다시 볼 수 있음에 너무나도 기뻤죠. 그는 왕자에게 기꺼이 왕자를 돌려주었고, 그 후로도 제일 믿음직한 초신으로 왕자의 곁에 남았어요. 그렇게 실리아와 달링 왕자가 나라를 다스리게 됐죠. 달링 왕자는 그의 왕국과 백성들을 훌륭하게 이끌었어요. 그렇게 반지는 다신 그를 찌르지 않았고 머지않아 사라지게 되었죠. 왜냐하면 선의의 행동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니까요.